뒤쫓은 내 속에서 용기 내서 고백할게 남자답게 널 숨바꼭질 술래같이 쉽게 잡히지는 않지 하지만 내 눈엔 잡히고 난 아직도 널 잡으러 다니지 눈그러미 시선 강탈해서 너무 예뻐 참을 수 없어 Bye Bye 꼭꼭 주변에서 제일 예뻐서 잘 지는 내 첫째는 바로 그게 너지 아직 어색한 느낌 실천해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 평생 이대로 간직하고 싶어 끝까지 오르지 못할 산이 됐어 깊이 꽂나 뭔가 보겠어 친구